6.25-727 반미 공동투쟁 몰간의 즈음에서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뷸리에찐을 발행했습니다. 뷸리에찐은 미제가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 밑에 방대한 침략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서와 3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져 나간 데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.